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서는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콩고공화국 정부 대표단을 위하여 24일 연회를 마련했습니다. 연회인은 자클린 디디아 미꼴로 보건 및 인구상을 단장으로 하는 콩고공화국 정부 대표단 성원들이 초대됐습니다. 강하국 보건상 관계부문 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